도이치란드 반제위원단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주종 세력들이 조선의 당당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대신 기정사실화된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어코 부정하며 정신병자처럼 놀아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규탄했습니다. 한편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인 이집트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최근 신문 알 아흐바르에 조선의 선군 정치를 지지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.